보아도 눈물이 나는 건 아직도 그댈 사랑한다는 의미죠.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났지만 인연이 아니라 그 흔한 말들로 모든 걸 지우기엔 추억이 너무 커. 어떻게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나 있는다지만 가슴에 하나쯤 간직하고픈 사랑도 있죠. 나 사는 동안에 죽을 만큼 사랑할 사람 두 번은 오지 않을 테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대가 밝혀서 가슴은 그 이별이 남의 일처럼 믿기질 않네요. 버리고 버려도 지우고 지워도 다시 또 차오르는 한마디 사랑해. 영원히 내게 추억이 될 수 없는 가슴에 하나쯤 간직하고픈 사랑도 있죠. 나 사는 동안에 죽을 만큼 사랑할 사람 두 번은 오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못 돌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만 가슴이 끝내 지쳐 그댈 놓아줄 때까지 나 여기서 그대만을 기다릴게요. 사랑은 또 나 있는다지만 가슴에 하나쯤 간직하고픈 사랑도 있죠. 나 사는 동안에 죽은 만큼 사랑할 사람 두 번은 오지 않을 테니까 사랑으로 잊혀진 애.